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 Falling Down이라는 영화 속에서 마이클 더글라스가 한국인을 모첩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한 애청자분이 마이클 더글라스가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했던 이유를 다섯 가지를 적어주시고요. 여러 애청자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편지를 주셨네요.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로드니 킹 폭행 사건에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제2의 흑인 폭동에서 백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 한국인을 멸시하는 일본 경찰을 영화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일본의 환심을 사 제작비를 확보하기 위해. 3. 영화 원초적 본능에 마이클 더글라스가 너무 몰입한 탓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4. 한국인이 이제는 미국에서 제 위치를 잡아가고 그 한국인에 대한 부러움과 열등감 때문에. 5. FM 영화음악에서 연말 특집 베스트 10 중에 어느 한 분야에도 글을 넣어주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정답이 몇 번인가요? Like TV, a perfect little world that doesn't really need you, and everything there is made of light, and the days keep going by. Here they come. 환자를 우습게 보던 의사가 자신이 암에 걸린 뒤에 환자 그리고 삶,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는 영화죠. 낙타 중에서 윌리엄 하트와 그리고 또 다른 암에 걸린 뇌종의 환자 엘자베스 퍼킨스가 함께 춤추던 장면에서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Strange Angel, 로리 앤더슨의 노래였고요. 좀 전에 한 애청자분의 그 다섯 가지 설문 중에서 여러분이 뽑으신 정답은 몇 번인가요? 글쎄요. 그 설문은 반은 웃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노를 웃음으로도 바꾸자 하는 그 애청자분의 의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 하시면서 적어주신 것은 미국 낯선 땅에서 고생하시는 재미 동포의 한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숙제의 해결을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도 적어주셨네요. 자, 다음 곡은요. 서울 송파구에서 김세원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투시 중에서 It Might Be You, 스티븐 비숍입니다.

이제 30번째 영화를 소개해드릴 차례죠. 1968년에 제작된 블리트가 그 30번째 영화인데요. 이 블리트는 요즘 형사 영화의 아버지격쯤 되는 영화입니다. 주연을 맡은 스티브 맥킨이 스턴트맨 없이 그 과격한 액션씬을 직접 연기했다 해서 더욱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형사 블리트는 중요한 사건의 증인을 48시간 동안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은 도중에 살해되고 블리트는 무능한 형사로 낙인 찍힙니다. 살해범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인 수사를 펼치는 블리트. 그가 알아낸 범인의 배후에는 엄청난 권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피아 조직과 정계, 그리고 경찰 고위층까지도 얽혀 있습니다. 이 영화 블리트는 여배우 제클린 비셋의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특히 스티브 맥킨이 무스탕으로 악당을 쫓는 추격신, 그것은 카체이스의 원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KC에서 출시된 영화 블리트의 메인 타이틀 됐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블리트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영화는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맡은 비공개 Guilty by Suspicion입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31번째 영화고요.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메카시 선풍. 주인공 조우는 여기에 휘말린 영화감독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어윈 윙클러 감독도 당시에 메카시즘의 회오리 속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로버트 드니로의 뛰어난 연기와 또 사실적인 묘사가 한데 어울려서 아주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어윈 윙클러의 당시 고뇌와 갈등을 이해한 마틴 스콜세이즈 감독이 또 다른 영화 감독으로 특별 출연하고 있죠. 그의 등장도 이 영화 감상의 색다른 재미입니다. 미국 역사의 어두운 한 부분을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영화. 이 비공개는 골든베어에서 출시됐습니다. 비공개의 엔드 타이틀 됐죠? 영화 비공개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32번째 영화는 동국권 작품입니다. 레들리령을 연출한 헝가리 감독 이스트반 자보의 영화 미팅 비너스, 비너스, 국내 제목으로는 비너스인데요. SKC에서 출시된 비디오입니다. 이 영화는 외국의 자본으로 작업하는 동국권 예술가들의 좌절을 그렸다는 점에서 어쩌면 자보 감독의 체험적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명의 헝가리 지휘자 졸타는 파리의 오페라 무대에서 바그너의 타노이저를 지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마돈나 카린 앤더슨은 그에게 냉담하고 경영자 측은 권력쟁탈로 또 단원들은 노동쟁이로 리허설은 엉망이 됩니다. 그 와중에 지휘자 졸타는 카린에게 사랑을 느끼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됩니다. 이스트반 자보 감독은 실제로 오페라를 연출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의 재능을 확신한 인류급 연출자들이 이 영화에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리마돈나 역의 글렌 클로스 대신 노래를 부르는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또 타노이저를 노래하는 르네 꼬로 등 모두 세계 정상급의 성악가들이죠. 이 밖에도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앰브로지안 합창단, 이들이 합세해서 영화의 품격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바그너의 타노이저 중에서 합창곡 그대를 축하합니다. 영화 비너스 중에서 바그너의 타노이저 합창곡 그대를 축하합니다 들으셨습니다. 비디오와 신드롬 이 두 낱말을 합친 영화 비디오드롬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33번째 작품입니다. 숨을 쉬는 TV세트 살인과 고문으로 채워진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간의 막막이 되어버린 브라운관 이처럼 현실과 영상이 뒤바뀌고 또 비디오에 중독된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은 바로 죽음입니다. 영화 속의 공간은 현실과 환각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기도 하죠. 유선 TV의 사장 맥스는 자살로서 이 모든 악몽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중독으로 인한 비디오 증후군을 무척이나 심각하게 다룬 영화가 비디오드롬인데요.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라면 피하는 게 좋을 듯한 컬트 영화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은 캐나다 출신인데요. 플라이, 데드링거 이렇게 항상 파격적인 소재를 즐겨 다루는 감독이죠. 최근에는 미국 비주류 문학계의 대부인 윌리엄 버로우의 소설 벌거벗은 점심, 네키드 런치를 영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답게 아주 기묘한 내용인데요. 영화 역시 동성 연애와 마약 중독 그리고 기이한 벌레들이 난무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비디오드롬은 CIC 비디오에서 출시됐고요. 이 영화의 주연은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살바도르 이런 영화에 출연한 성격파 배우 제임스 우즈와 또 그룹 블론디의 리드싱어 데브라 헬인데요. 특히 이 데브라 헬은 플레이보이 클럽의 마니걸 출신이라고 하죠. 자, 데브라 헬이가 속해 있던 그룹 블론디의 노래 듣습니다. Tide is High. 영화 비디오 드럼에 출연했던 데브라 해리의 노래였습니다. Tide is High. 비엔나 호텔의 야간 배달부. 국내 제목이 좀 엉뚱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친 작품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여성 감독 릴리아나 까바니의 The Night Porter. 이 영화는 전쟁이 안고 있는 비인간성을 아주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는 문제작입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유럽에서는 상영 금지 운동까지 일어났던 영화예요. 야간에만 호텔에서 일하는 중년 남자 막스, 다크 보가드. 그는 20년 전에 나치의 친위대원이었던 과거를 지니고 있죠. 어느 날 그 호텔에 한 젊은 부인 루치아, 샤를로트 램플링이 손님으로 옵니다. 그녀는 20년 전에 막스의 성적 유희물이었던 유태인 소녀였죠. 그리고 당시 루치아는 막스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마주치는 순간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두 사람.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운명의 장난에 말려듭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또다시 수용소 시절의 쾌락에 빠지는 루치아와 막스. 이 두 사람은 전 나치 대원들의 암살을 피하며 애욕과 증오의 나날을 보냅니다. 먹을 것이 바닥난 어느 날 밤, 막스는 20년 전에 나치 복장을 하고 루치아와 함께 도나우강 다리를 건넙니다. 과거의 환영을 쫓는 이 두 사람의 뒤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지죠. 스타맥스에서 출시된 이 영화 속에서 루치아, 샤를로트 램프링이 직접 부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나를 원한다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비엔나 호텔의 야간 배달부 중에서 나를 원한다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35번째 영화 비열한 거리 Mean Street은 마틴 스콜세이스 감독의 작품이죠. 뉴욕의 리틀 이탈리아에서 평생을 살아온 감독답게 이 스콜세이스의 영화에는 항상 그 지역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탈리아적이면서 동시에 뉴욕적인 특성이 배어 있습니다. 같은 마피아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의 범죄 귀족들이 가르쳐주지 못했던 삶의 진실 이것이 스며있다는 점에서 비열한 거리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참 연기자 시절의 로버트 드니로를 보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주인공 찰리의 골칫거리 친구 자니 보이가 바로 그의 역할이죠. 비정 마른 몸매로 뒷골목의 불황화를 표현해내는 그의 연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던가요? 떡잎 시절의 로버트 드니로를 볼 수 있는 영화 비열한 거리는 SKC에서 출시됐네요. 자, 다음 영화는 헐리우드의 이단아라고 불리는 감독이죠. 데이빗 린치의 영화 사구 듄입니다. 음악 먼저 들을까요? 이 영화의 음악은요. 아프리카, 로잔나 이런 노래들로 잘 알려진 그룹 토토가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 빅 배틀 듣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듄 중에서 빅 배틀이었습니다. 사구, 듄은 전 우주가 중세의 봉건 영주제로 통치되는 서기 1191년을 배경으로 한 SF 영화입니다. 우주의 통치권을 쥔 사담 황제는 영원한 생명수 스파이스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죠. 불사의 상징 스파이스. 이것을 얻는 종족이 최후의 통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담 황제의 적국에서 태어난 카일 맥락클란은 전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초인적 힘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의 예지와 초능력은 모래바다 아라키스에 숨겨진 스파이스를 찾아내고 결국은 우주를 통일하죠. 총 8천만 달러의 거액을 들인 이 영화는 스파이스, 거대한 모래바람 이런 것들의 SF적인 시각효과가 아주 뛰어난 작품이죠. 하지만 89년에 개봉 당시 수익은 천만 달러에 불과해서 흥행에는 참패했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 영화에 이어서 신비함과 암울함이 교차하는 미래의 묵시록을 제시한 사구, 듀는 에이스 프로덕션에서 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감독 장리 꼬다르의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초창기 영화에 속하는 사랑과 경멸, 르 메프리. 이 작품은 1963년 당시에 영화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까를로 폰티 그리고 조셉 레바인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작자의 간섭이 유난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고다르 감독은 그런 제작자 입김을 받아들여서 브리짓트 바르도의 누드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카메라 움직임이 아주 세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도덕하지 않게 묘사되었다고 하죠. 여성의 몸을 담긴 담되 전혀 에로틱하지 않게 오히려 비극적으로 묘사한 이 장면은 고다르가 제작자를 누르고 승리했음을 상징하는 전설적인 장면으로 지금껏 남아있습니다. 관능적인 여인 까미유를 아내로 둔 극작가 볼은 호모의 서사시 오디세이를 각색하기 위해 제작자의 별장에 갑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돈에 팔려서지요. 아내는 이런 남편의 태도에 경멸을 느끼고 보란듯이 제작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제작자와 아내 모두 죽음을 맞게 되죠. 넓은 의미에서 헐리우드의 상업주의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 사랑과 경멸.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고다르 특유의 카메라 기법이 압권을 이룹니다. 주인공을 쫓는 카메라의 수평 트래킹 쇼트나 디포커스, 롱테이크 같은 기법이 정말 놀라운 화면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영화 속의 영화 오디세이의 카메라와 그것을 화면에 담고 있는 사랑과 경멸, 이 영화의 카메라가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영화 속의 영화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요, 한번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 극 중의 감독으로는 독일의 프리츠 랑 감독이 직접 출연하고요. 고다르 감독은 그의 조감독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 이것도 꽤 재미있는 장면이죠. 대우비디오에서 출시됐던 이 영화 사랑과 경멸은요, 그 음악 자료가 없어서요. 대신에 여기에 주연했던 브리짓트 바르도의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사생활에서 브리짓트 바르도가 직접 부른 시돈입니다. 시돈이 A plus d'un amant, c'est une chose bien connue qu'elle avoue, elle fièrement. Sidonie a plus d'un amant, parce que pour elle être nue est son plus charmant vêtement. C'est une chose bien connue, Sidonie a plus d'un amant. Elle en prend à ses cheveux blonds comme à sa toile l'araignée prend les mouches et les frelons. Elle en prend à ses cheveux blonds

광주의 권명희 씨, 인천 구월동 신세계 아파트. 아, 신세계 아파트네요. 김수지 학생도 잘 들으셨죠? 영화 댄싱 히어로의 Love is in the Hero. 오늘의 FM 영화 음악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새로운 세계 내일 또다시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